동지들,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총궐기한 조선노동당은 온 결의가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조국 통일 위협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민족 자주 정신을 고수하고 결의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 본위의 새 시대를 개척하여 온 애국 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통일 노선을 일관하게 견제하여 조국 통일 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족 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노지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 오신 주체적인 조국 통일 노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 자주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게 하시었으며 열렬한 민족 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적적 통일 운동의 전성기를 펼쳐 주시었습니다. 조국 통일을 민족 지상의 애국 위협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 영향으로 묶어 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셨으며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통일 사상과 노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기초하여 온 결의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 반도에서 긴장 사태를 완화하고 자주 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 조치와 여러 갈래의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 속에서도 조국 통일 위협을 명실공히 전민족적 애국 위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민족적 대단결의 기치 아래 온 민족을 하나의 조국 통일 영향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거적적 투쟁의 불길 속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 영향을 망라한 조국 통일 본민족 연합이 결성되고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통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었으며 조국 통일 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주체적 통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 통일 3대 원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노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 애적의 선군 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내외 반통일 세력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밑에 북남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자주 통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 애국 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북남 순회 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이 채택 발표된 것은 자주 통일의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고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통일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 통일 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조국 통일 위협은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연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 수 있었으며 조국 통일의 주체적 영향은 반통일 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북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결의를 기쁘게 하는 민족 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었으며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 연합이 실현되었습니다. 정규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역사의 풍파를 과감히 뚫고 조국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자주 통일 사상과 노선, 공명정대한 조국 통일 방안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이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영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전체 조선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 년 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열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의 수치입니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결의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외세의 오부지를 주는 자멸 행위입니다. 민족의 분열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언을 관찰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조국 통일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통일 노선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결의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 때 대한 우리 당의 통일 노선은 투철한 민족 자주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노선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3대 원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 결의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 통일 3대 원장을 일관하게 들어주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민족 자주는 조국 통일 3대 원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 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입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의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오젯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입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진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족 분열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결에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 통일 문제를 민족 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적 행위이며 반통일 행위입니다. 조국 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수원 당국은 친미 4대 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 추종 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수치스러운 외세 공조 노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 논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합니다. 민족 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 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 우전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여야 합니다. 민족 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국 통일 위협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입니다.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족 대단결이자 곧 조국 통일이며 통일 강국입니다. 온 민족은 조국 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북과 남의 전제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 될 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이 주의 주장과 리의 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내왕, 연대 연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 민족의 한 성으로서 통일 애국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족 대단결의 대화에 합류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 사이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열기관 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오랜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 대단함, 애국 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 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민족 대단결 이념의 참뜻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 통일의 전화지대번인 민족 대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자발적인 문제이며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입니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의 방대한 침략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격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와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걸거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지배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핵강국이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전민족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조국 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안과 남측의 연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결의 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제도 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강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적대 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붕괴를 요란하게 떠들어댔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붕괴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 것은 남조선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고 반통일적인 대결 정책입니다. 북과 남은 상대방의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제도 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 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 통일을 고집하면서 그 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결의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할 것입니다.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 평화 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은 조국 통일 3대 현장을 관찰하여 조국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방침입니다. 우리는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현실이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추종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전례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조선 호종망들은 우리의 병진노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골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에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새 세기와 더불어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안겨준 민족 공동의 소중한 전치물들이 깡그리 말살당하고 북남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탄할 일입니다. 내외의 거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 북남관계가 사상 최악의 대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남수원 당국이 동족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입니다. 남수원 당국은 동족 대결 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의 변화를 바라거나 체제 붕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 행위들을 중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비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농성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제재 없이 중지해야 합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 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남수선 당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족과 종북으로 몰아 부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의로운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사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 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서로 총뿌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은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결의의 염원과 의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 방도입니다. 북남관계의 현 파국 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이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북남 군사당국 사이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한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수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 사이의 대화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은 북남 관계의 발전과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일관하게 틀어주고 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대가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북남 합의들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 합의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북남 관계는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세계 앞에 서약한 역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수원 당국은 이제라도 온 결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북남 합의들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열에 관련 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 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을 중지하고 남수원 당국을 동족 대결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치미하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데서 자기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동지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조기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 나가는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우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애정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 위에 기어이 존엄 놓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더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총결기간 세계 정치 구도와 영향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였습니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화하여 사회주의 종말을 떠들어대며 사회주의 반제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 간섭을 전례 없이 강화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제는 세계 재패 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강군과 전횡을 부리면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책 등을 감행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 반미 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공화국을 고리 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준엄한 환경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자주정치 선군혁명용도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반공화국 압살 책동과 지배주의자들이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핵 위협과 공갈, 강군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주체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던 오묵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이런 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추동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동적 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때 대한 평양선언은 세계 혁명적 당들이 공동의 투쟁 강령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 재건을 위한 혁명적 인민들이 투쟁을 고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위협을 선도해 나가는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전원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세,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이 위력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떠도는 세계 최대 열점 지역인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한 것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초미 문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핵 억제력을 중출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 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고립 압살 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설린우호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총결기간 우리나라는 66개 나라와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였으며 자본주의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유대와 연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더욱 확대된 것은 조선노동당이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로 됩니다. 청결기관 대외관계 분야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었으며 탁월한 외교 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강화 발전과 반제사주 위협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 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세계 건설과 세계 평화 위협 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 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 이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식이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 확보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 영향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 반동 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이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침략과 간섭 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 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 침해 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시대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입니다.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여들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 배격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와 반테러전을 방패로 내들고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살륙만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떠드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소주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절대 다수의 무권리하고 빈곤한 인민들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 민주주의이며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러전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테러 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 책동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미제는 세계 평화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 자주화 위협의 주타격 대상입니다. 세계 평화의 인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몰아넣는 침략적인 군사블록들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이 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인권옹호와 세계화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의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주권국가들이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 말살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자 국권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참다운 인권은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이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소동을 짓부셔버리며 사상 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범죄적 정체와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만천하에 밝아놓아야 합니다. 세계관은 미국식 가치관으로 저들이 민주주의적 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버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 전략입니다. 자수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양면술책과 기만적인 원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괴수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 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허용되고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정경과 신앙,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내드는 천륜피한 정의 호우를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 질서를 맞아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배격하고 반테러 문제와 분쟁 문제, 환경 문제를 비롯한 국제 문제들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합니다. 국제적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 자주적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이 농락물로 되며 정의와 양심도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은 자력 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 와야 합니다.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공동의 리사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결코 사회주의 이념이 실패가 아니며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반제자주의 핵심 영향이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며 협조와 결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행을 짓부시며 사회주의 위협을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사회주의 위협을 지지성원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블록불가담 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블록불가담 운동은 위력한 반전평화에어 역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블록불가담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세계 자주와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합니다. 블록불가담 나라들은 침략적인 군사블록을 유지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블록불가담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책동에 일치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의 영향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불신과 알록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이 분쟁 문제에 끼어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혁명적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이 교활한 속임 속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공동의적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로 투쟁의 창구을 돌려야 합니다.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 협조를 강화하여 세계 자주와 위협을 전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지들,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대외정신 이념이며 세계 자주와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근본 입장입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분야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견지하여 오신 주체적 입장과 자주적 때를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이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불멸의 대외 활동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대외 사업을 벌려 나가야 합니다. 주체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혁명의 요구와 구체적 실정에 맞게 대외 정책을 관철해 나가며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대외 활동에서 우리 당의 대외 정책 이념과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을 대외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 친선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우리 앞에 나서는 총적 임무입니다. 우리는 세계 자주화 기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야 하며 세계 혁명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 불변 침노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 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이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부분에서는 대외활동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고 자주적 대를 고수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반제자주 영향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 배격하고 세계 자주화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선군의 위력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투쟁 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평화는 사회주의 본성적 요구이며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협을 강력한 핵억제력에 의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핵 위협과 전행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 친선 협조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폭력과 도량으로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단결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환경에 맞게 방법론을 세워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 자주화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총결기간 혁명 앞에 가로놓인 존엄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와 당의 둘이 하나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전치물입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적 당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 높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는 승리의 한 길로 영도하여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공고 발전되었습니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건설 사상과 리론에서 기본 핵을 이룹니다. 혁명적 당은 수령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영도적 정치 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열체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일체화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계승하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 이론을 비롯한 새로운 사상이론들로 발전 풍부화하심으로써 전당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 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제를 확립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 당 안에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유일사상 교양을 심화시켜 전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신념의 기둥으로 삼고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며 발걸음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당은 적들이 끊임없는 반혁명적 사상 공세를 짓부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협을 힘있게 전진시켜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수령의 영도적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주고 나갔으며 그에 배치되는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원들이 당 생활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대로 지향시켜 수령의 두리에 수백만 당원들이 조직 사상적으로, 도덕 우리적으로 굳게 뭉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 사업과 당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 중앙에 집중시키고 당 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해 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과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 조직 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 단결을 파괴하고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직면했던 시기를 기회로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노리면서 당 안의 분파를 조성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변질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제때의 단어의 적발 숙청함으로써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오늘 당 중앙을 유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당의 전투력과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전도양양한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수령의 위협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할 수 있는 조직 사상적 기초와 영도 체계를 튼튼히 세워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향도 없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계승하였으며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전도와 직결되어 있는 청년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켰습니다. 혁명위협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 수 있었으며 전도양양한 당, 세련된 혁명적 당으로서의 위용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공고한 대중적 지반과 강력한 군사적 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장건 첫날부터 붉은 단기에 마치와 낙과 붓을 알아새기고 인민대중과 고락을 함께하여 온 우리 당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인 존엄한 시기에도 인민들을 적극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시련의 고비들을 인민들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간과하고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인민군대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무족의 혁명적 당군으로 키워 당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되게 함으로써 선군혁명의 위력한 참모부로서의 전수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정치와 군사를 옳게 결합시키고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용도를 확고히 실현한 것은 당 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역사는 대중적 집안, 특히 군사적 집안이 공고하지 못한 당은 정치적 풍파와 시련 앞에서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정의의 위협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인민 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는 주체의 영도 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해로 이끌어 왔습니다.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영도하여 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이며 그것은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혁명적 군중 노선을 관철하여 인민 대중의 힘을 키우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웠습니다. 당과 함께 혁명의 존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우리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 들어가 고락을 함께하면서 인민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정치사업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폭발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악령을 일으켰습니다. 당에 가여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각성된 인민대중의 정신력 앞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도 비열한 내부 와해 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였으며 우리 조국당 위에서는 전화위복의 기적들이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위협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주체의 혁명적 당,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고 주체 혁명위협 수행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런, 탁월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이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됩니다. 당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자면 당 사업의 전반적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하며 형식주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당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제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하여 왔지만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고 용납되면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전횡과 독단이 생겨나게 되며 그것이 쌓이면 반당의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그것이 뿌리채 뽑혀질 때까지 근기 있게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당 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실속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 집권당입니다. 당을 강화하는 것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도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을 비롯한 각급 당 조직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 관철을 위한 당적 지도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와야 합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사업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전진 과정에 발로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의 극복함으로써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총결기간 당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결함들을 정확히 분석, 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당의 강화 발전과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 주의화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종일 주의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총적 과업입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체혁명 위협 완성의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십니다.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 의사이고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주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조선노동당이 앞으로도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당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당 김일성 주의화의 심화 발전이며 수련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조선노동당 건설의 전략적 노선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 나가면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이며 우리 당 건설과 주체혁명 위협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원천입니다. 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노선과 정책을 당의 강요로 들어주고 한치의 양보나 드팀도 없이 관철해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는 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명 발전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는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기본 핵으로 됩니다.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 김정일 주의 요구대로 하여야 합니다. 수련의 혁명 사상과 당 정책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 저류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 안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그 구현인 당 정책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중앙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 데 중심을 두고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의 통일 단결을 다지는 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인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견결히 옹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에 도전하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무까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당과 수령에 대한 온갖 계급적 원수들이 공격과 비난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당 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반정파 투쟁 경험과 교훈을 명심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 진행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 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의 결정, 지시가 하부 말단까지 즉시에 전달되고 즉시에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노선과 방침을 결사 관찰하며 사업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당과 혁명 대우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당 조직들에서 혁명의 핵심 골간인 간부 대열과 당 대열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높은 실력을 지니고 당의 의도대로 일을 제낄 줄 알며 군중 속에서 신망이 있는 일꾼들로 간부 선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당 간부 양성기관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 일꾼들에 대한 재교육 사업을 개선하며 당 조직들이 후비 간부 육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이 실천투쟁과 당생활의 영광로 속에서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정성 사업을 개선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 정성 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원칙을 엄격히 지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핵심적, 선복적 역할을 하는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당 대열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 세포를 비롯한 당 조직들에서는 수련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 데 기본을 두고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 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당원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 생활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업 수행에서 군주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 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고 세워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핵심적인 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혁명과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권이 아니라 산 사람을 보아야 하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충실성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며 극소수 적대의 분자들을 내놓고는 광범한 군중을 다 교양하고 포섭하는 원칙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1심 단결이 혁명의 전화지대본이라면 민심은 1심 단결의 전화지대본입니다. 당 조직들은 민심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광범한 군중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민심에 맞게 조직 진행하며 민심을 외면하거나 흐리게 하는 현상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당 사상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사상 사업은 당의 기본 임무이며 사상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 방식입니다. 당 사상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전반적인 당 사업과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상 사업에서 유일 관리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당 사상 사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사업이며 여기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요소도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에서는 위대성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실서 있게 하며 온 나라의 혁명적인 학습 열풍을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뼛속 깊이 체득하며 그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 길을 곧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 관찰하는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을 혁명과업 수행의 기본을 두고 대상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현실성 있게 진행하여 대중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스스로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첨입식 사상사업 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교양, 선동, 강연, 출판보도를 비롯한 선전선동 방법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우리 당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당에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야 합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 제7차 당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식이 당 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데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는 추어도 용납할 수 없는 주적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과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으로서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일꾼들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관을 체질화,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여러 부분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원을 찾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당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을 빠짐없이 들춰내야 하며 당일꾼이 모자를 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적 교율을 엄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건설, 근로단체 사업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 영도, 정책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확고히 실현해야 합니다. 모든 당 조직들은 해당 부분 단위들이 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하고 통제하며 제때에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언제나 정책적 때를 바로 세우고 국가경제기관들과 인민무력, 사법검찰,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부분 단위들이 사업이 당에서 의도하고 바란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근로단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청년동맹과 직맹, 여맹과 농업맹 조직들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지고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당 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정치 사업을 앞세워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에서 집세적 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과 단위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개별적 일꾼들이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이 유언과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각급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지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인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이 유언 중의 유언이며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계층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 조직들은 경제사업을 개선하고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당 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이 유언과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 기본 혁명과업을 집행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처세에서 자기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이 유언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 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행단위이며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의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 전투단위입니다. 공장, 기업소, 계층당 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들어주고 자강력을 키워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영도업적 단위, 당 조직들이 자기 단위를 시대의 전형단위로 추켜세워 부강조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당의 경제정책 관철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도시, 군당위원회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당의 영도의 지역별 보좌단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몫을 맡고 있습니다. 도당 조직들이 든든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 경제가 일떠서게 되며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당 내부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 전망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중심골에 힘을 집중하여 자기 힘으로 도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시군당 조직들은 우리 당의 말단 지도단이 집행단이며 시군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정책 관철의 기본 전구입니다. 시군당 조직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의 힘을 넣어 하나하나 모관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부서들은 사업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과 인민생활 향상에 지향 복종시키고 실제 사업 성과가 거기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부서들은 해당 부분에 제시된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자기 부문 사업을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당 부서들에서는 아랫당 조직들에서 자기 지역과 자기 부문의 당정책, 특히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정책과 방침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관철해 나가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적극 도와줘야 합니다. 당 사업방법에서 낡은 틀을 없애고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들 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묶고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자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 사업에서 행정화 경향을 극복하고 당 사업을 명실공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 조직들과 당일꾼들은 당 사업을 회의와 문서로 대체하는 사무실적 사업 방법과 일본세의 종지부를 찍고 현장 정치 사업, 사람들이 마음과의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래 내리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기본 직능입니다. 당 검열 지도 사업도 해당 단위 사업을 추켜 세우고 아래 일꾼들이 사업을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돼야 합니다. 낡은 형식과 방법, 도식적인 틀을 배격하고 당 사업 방법을 새세기 요구에 맞게 혁신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당 문헌과 당의 방침을 전달이나 하고 대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의 방침 관철을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주의를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방대식 1번세를 없애고 자기 부분, 자기 단위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요해하여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꾼들은 5분 12시 1번세를 없애고 실지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을 김일성, 김종일 동지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온 사회를 김일성, 김종일 주요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전임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면서 멀리 전진하여 주체혁명 위협 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습니다. 준엄하고도 거창한 투쟁 속에서 이 땅 위에 이룩된 세계적인 변혁과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 김종일 주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멸망회로 줄다름치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의는 우리의 편에 있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오목한 시련 속에서 1100배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시한 강영초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위협,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 다 김일성, 김종일주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중앙인의 둘이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